아, 이런 식으로 들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소개부터 시작을 해야죠. 예, 안녕하세요. 중고 책거래 부름 책거리를 개발하고 있는 명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 쓰고 디자이너는 김광혁입니다. 네, 오늘 아이폰 레드 사가지고 온 최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현준입니다. 애플 오래 썼다고 녹음 참가하게 된 박중이라고 합니다. 물 먹고 있는 지웅 씨.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오늘 우리를 저 소환해 주셨잖아요, 사실.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알지는 않아요, 잡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영향을 좀 많이 줬던 인물이기도 하고. 네. 특히 사실 저한테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죠. 저번에 이제 제가 첫 녹음 참여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약간 직업적으로 약간 변화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고. 원래는 뭘 했어요? 원래도 제가 원래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네. 그냥 했었어요. 그냥 개발이 재밌으니까 그냥 했었고 그냥 서버 개발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나오고 사실 아이폰이 나오기 전부터 좀 관심은 있었어요. 애플 제품이나 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하지만 그게 뭐, 몇 년도쯤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전 그렇게 오래되진 않고 한 2000년대 초반? 네, 그때 한참 이제 아이팟 나오고 그 이후죠. 사실 아이팟 나오고 그 이후에 좀 애플 좀 좋아하다가 도대체 여기는 처음에 전 애플 엄청 싫어했거든요. 네, 전 거원, 아이리버 이런 거에 엄청 이거 전, 아시는 분은 전 이게 뭐 나왔는데 생긴 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 음질도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 거원이 음질 짱이었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네네. 별로 안 좋아. 도대체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학회사를 다니게 되고, 뭐 이제 좀 알아봤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알아보다가, 그러다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잡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약간 나오게 된 것 같다는 결론이 약간 나오더라고요. 다들 약간 잡스 하니까. 그래서 저 인간은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역시 그 시대에 이제 네 모모 땡땡, 네, 우리의 친구 네이버 그런 데다가 이제 쳐봤죠. 네네네. 쳐봤죠. 이제 잡스. 그러니까 뭐, 경력이 화려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네, 그때 아, 이 사람이구나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나온 뭐 말, 키노트 같은 거 좀 찾아보고. 네, 그렇게 되면서부터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항상 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잡스 자체에 대해서 맨 처음에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과연 이 사람은 어떻길래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뛰어난 제품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잡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약간 설명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결론에 사실 이렇게 됐죠. 주용 씨는 좀 약간 다른 방면에서 잡스를 보셨죠? 아, 예. 저는 사실 매킨토시를 정말 오래 쓴 편이죠. 사실 그보다 더 오래 쓴 분이 계실 텐데. 전 94년도에 이제 맥을 처음 쓰기 시작했고, 그때는 화이트 맥이라고 흰색이었어요. LC2 예, 같은. 예, LC2,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LC가 들어오고, LC3 들어오고, LC475라는 게 들어왔는데, 저는 LC475를 샀어요. 최신 버전. 그날, 그 12월에 나왔거든요. 그 돈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그 당시에 돈이 얼마였냐면, 그게, 컬러 13인치 그 트리니트로 모니터라고 소니 거였는데, 그게 60만원이었어요. 13인치인데. 그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0만 원 넘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230만 원을 주고 흑백 잉크젯 프린터하고 그다음에 피자맥이라고 넓적한 거예요. 사실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040 칩이라고 그거 들은 거였는데 그걸 사가지고 썼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덕후가 된 게 그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때는 BBS잖아요. 예를 들면 채팅도 이런 지금처럼 그게 까만하면은 그걸 이제 쓰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질문과 답변,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질문과 답변란에 제가 관리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미치는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맥마당이랑 맥월드 동시 구독해갖고 보면서 누적을 좀 시켜갖고 그때부터 좀 공부를 많이. 거기 필진도 하셨잖아요. 아, 맥마당. 네. 맥마당 저기 리뷰어 했죠, 리뷰어. 와. 리뷰어 했는데 그 특히 이제 주변 기기 리뷰어 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좀 실망스러워서 한번 이렇게 깠더니 잘렸어요. 그 주변 기기 브랜드 몇 개 없는데. 그렇죠. 그때 네. 맥킨토시에서 쓸 수 있던 주변 기기 몇 개. 뭐 그런 건가요? 뭐 네, 그 무슨 택 이런 데죠. 그래서 맥킨토시를 좀 깊게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빠져든 거는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메모리가 그냥 8메가였거든요. 사람들이 512K 정도 쓰면 정말 많이 쓴다고 생각했어요. PC는. 그쵸. 그리고 그때는 도스를 더 많이 썼는데 이제 맥킨토시는 아무래도 그래픽 GUI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 이제 거기 맥킨토시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책이 나와요. 개발자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중에 GUI 그래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걸 이제 너무 관심 있다 보니까 CD도 또 돈 받고 팔아요. 걔네는 가이드라인도. 그거 보면서 이제 조금 그 맥킨토시에 좀 빠져들게 됐어요. GUI의 철학이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해요, 진짜. 잠깐 GUI가 뭐냐면은요.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그 도스창 같은 거 열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글씨로 명령을 내리는 거였는데 그 애플 쪽 같은 경우는 맥을 쓰면서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어떤 걸 실행하는 건 상당히 혁명적인 일이었거든요. 그 GUI는 그 탐색기 같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맥을 좋아하게 됐죠. 잡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잡스는 잘린 사람이었어요. 잘린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막 라이센스 줬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 어떤 CEO가 그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크론들을. 그리고 이제 막 애플이 정말로 망해가고 주식을 팔려고 막 할 때였는데 그때 잡스가 복귀를 딱 했죠. 그때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디자인과에 딱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컬러 맥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 여기서 지금 다 애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또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모여 있으니까 지금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좋아하진 않아요? 네. 아니, 그게, 네. 뭐랄까, 업적은 되게 좋은데요. 네. 인간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쵸, 많이 안 좋죠.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어서. 네.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애플이 내리막길을 걸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한참 지나가지고 잡스가 복귀한 후에 애플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픽사에서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죠. 네.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과연 잡스가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 생겨났을까? 계속 애플이 잘 됐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혁신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이제 애플이 계속 이제 적자를 보고 있었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영화나 다른 책 같은 걸 보면은 잡스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네. 예, 뭐 잡스가 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네. 좀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거든요. 좀 제가 봤을 때 그 투자자들 그다음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이 좀 네. 괴롭히긴 했지만 그때 아마 상태에서 좀 더 버텨내고 계속해서 이어갔다면은 오히려 그 애플에서 원했던 네, 혁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땡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잡스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갔잖아요. 뭐 넥스트 컴퓨터를 만들었다가 뭐 이제 수익이 생긴 거 가지고 이제 뭐 저쪽 픽사에다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게 저는 이제 잡스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새로운 걸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잡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움직임은 계속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또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 광영님 얘기 듣기 전까지는 네. 계속 있었으면 또 한 번의 위기가 한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요? 그때 당시에 원래 이제 뭐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리사가 엄청 실패했었고 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 있었죠 사실은. 그리고 네. 잡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시장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약간 잠재 요소적으로 좀 그 인격적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이니까 계속 있었으면 잘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오히려 그 넥스트 스텝이나 그런 픽사나 이런 것들이 애플을 나와서 좀 더 좀 유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애플에 더 잘 된 셈이 된 것 같아요. 잡스가 한번 나왔다 들어간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은 네. 뭐 어떻게든 가정할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그건 것들은. 네. 저는 그 잡스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애플이 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잡스가 나와갖고 그 넥스트를 만들었을 때 그 컴퓨터가 사실 마그네슘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마그네슘으로 만들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잡스가 그 90도로 반드시 꺾고 싶어 했어요. 네,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 케이스만 만드는데 케이스 3년 넘도록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품 출시를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 각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자였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왔는데 이게 물론 그 당시에도 슈퍼컴퓨터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그게 그 전년도에 나왔으면 훨씬 더 슈퍼컴퓨터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미뤄진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위험했어요. 그게 계속 갔던 거거든요. 결국 넥스트가 망했잖아요. 네. 망하면서 잡스가 제가 볼 때는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던 걸 반발로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에. 왜 그러냐면 진짜로.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보면 약간 이렇게 상황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컬러맥 나왔을 때 사실은 조금 촌스러웠어요. 컬러맥들이. 근데 그때는 촌스러웠는데 점점점 예뻐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던해지기 시작해요. 나왔을 때 OS 아쿠아 나왔을 때 좀 촌스러웠어요. 그거 사탕 이렇게 모양처럼 해갖고 약간 아쿠아 모르신 분이 많죠. 아 그렇죠. 이게 OS X가 처음에 나왔을 때 OS 10이죠. 10이라고 하는데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처음에 아쿠아라 그랬고 약간 물방울 있고 막 사탕 모양 있고 막 이랬는데 이게 처음에 복귀를 하자마자 조나단 아이브한테 딱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과일 사탕 있잖아요. 이거 깡통으로 된 거 딱 열면서 나는 OS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조나단 아이브가 사탕 공장을 막 돌아다녔다고 그 얘기가 있어요. 네. UI를 그렇게 다 바꿨다고. 근데 이제 그런 기여하고 또 사업에서 성공하느냐의 문제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넥스트가 성공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실패했다. 그렇죠. 상업적으로요.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넥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애플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리사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잡스에 의해서 애플이 굉장히 투자도 많이 받고 회사의 규모도 커지고 이사들도 애플로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이제 애플이 막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리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잡스가 끌고 왔던 애플하고는 좀 달라져 버린 거죠. 이사회라는 개념이 생겨버렸으니까. 그쵸. 경영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잡스가 좀 적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회사 내에서 펼쳐진 거예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리사 프로젝트도 뺏겨버리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 이후에 취한 잡스의 행동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제프 레스킨이 원래는 그 애플 내에서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잖아요. 별로 관심도 네. 못 받고 있던 잡스 무시하고 있던 네. 근데 리사 프로젝트에서 쫓겨나자마자 잡스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질을 해서 팀을 가져버려요. 제프 리스킨은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매킨토시를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후에 취한 행보를 보면 또 더 웃긴 게 리사를 라이벌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킨토시로 리사를 이겨버리겠다라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뭔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런 집념 하나만 가지고 막 프로젝트에 매달리잖아요. 저는 벌써 거기서부터 잡스가 나온 이후에 넥스트의 그 실패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애플에서 쫓겨나와서 넥스트를 만들긴 했지만 쫓겨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애플에서 넥스트를 만들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잡스는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도 아까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는데 넥스트의 실패 또 그 이후에는 또 픽사를 건드렸었잖아요. 근데 픽사는 되게 웃긴 게 픽사는 또 처음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렇죠. 별로 관여도 안 했어요. 네, 관여도 안 했죠.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또 픽사가 이제 상 받는 자리에서 잡스가 한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위임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안 거죠. 오히려 넥스트의 실패? 그러니까 아 야 한 발 앞서 나가면 안 되겠구나. 반발만 가야 되겠구나. 픽사 냅둬도 잘하네. 실제로 그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많이 좀 위임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이제 빠꾸를 매겨서 그렇지 위험은 그 전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팟 같은 경우에도 휠을 잡스가 고안해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직원이 가져다 온 걸 본인은 이제 보고 컨펌만 낸 건데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쫓겨났기 때문에 잡스가 잘 된 게 아닌가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거기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넥스트 스텝은 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넥스트 네, 스텝은 안 망했죠. 네, 그러니까 넥스트 컴퓨터는 망했지만 넥스트 스텝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운영 체제와 그 컴퓨터 자체가 망하지 않은 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걸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걸 누가 써라고 했지만 그 다시 증권가에 있는 네. 그 사람들한테 모두 다 납품을 해서 다 전량 다 팔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넥스트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애플로 복귀할 때 네. 애플에서 또 이제 그 넥스트사를 사잖아요. 네. 그, 근데 그게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조건을 걸었어요. 넥스트 스텝을 구입해라. 맞아요. 맞아, 네. 맞아. 판 거야 사실은. 맞아요. 판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픽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픽사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랜덤맨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에 더 관심이 네, 있었고 또 그거를 테스트하기에는 맞아요. 뭔가 이제 테스트 베드가 필요했었는데 이거를 테스트해줄 사람이 그 기존에 뭐 애니메이션 돌리는 쪽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사들은 굉장히 그 당시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었고 그 픽사라고 하는 그 회사 자체가 원래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터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좀 왕따를 당했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디즈니 내에서의 네네. 그 보수파들의 권력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해보기 위해서 독립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 여기가 굉장히 이제 랜더맨을 테스트해보기엔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랜더맨이라는 게 또 돌아가려면 일반 컴퓨터로는 돌아가지 않고 워크스테이션급의 컴퓨터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했고 그게 이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여기서 나온 이제 넥스트 컴퓨터에서 나왔던 넥스트 스텝이라고 하는 예. 이런 소프트웨어였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알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계속 있었으면 분명히 고집을 부려서 망했을지도 몰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스티브 잡스는 어느 정도 그 자기가 무엇을 해야겠다.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구자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나와서 이제 본인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들이 결국에는 다시 애플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풀어놓으면서 거봐 내 말이 맞잖아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넥스트 스텝 쪽에서 이제 그 개발에 참여했었던 많은 그 개발자들과 그 다음에 디자인했던 디자이너들이 애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소니로 흡수가 됐어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볼 때 분명히 잡스가 계속 있었으면은 망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뭐 한 발 전진이 아니라 반발만 전진해도 충분히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마인드도 생겼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전략에서 나온 그런 이제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라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본다. 지금 그 맥킨토시 쓰게 되면은 그 맥OS 쓰고 계시잖아요. 약간 이제 OSX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맥OS 이름이 바뀌었죠. 그거 근간이 바로 넥스 스텝이었어요. 네. 사실 그 OSX가 별게 아니고요. 그 옛날에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닉스 운영체제는 지금은 이제 거의 유료 버전을 알고 계시는데 초창기 만들 때니까 무료였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TCP/IP 같은 네트워크는 뭐 버클리 대학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막 참여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던 거였는데 그 유닉스 배포판의 일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OSX가 됐고 그 전에는 넥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전했지 갑자기 등장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넥스트가 망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망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소프트웨어나 그 체제 자체는 다 넘어온 거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업상의 실패를 이야기한 네, 거고 네, 비즈니스상의 실패. 원래 PC라는 것 자체가 존재 목적 자체가 퍼스널 컴퓨터니까 팔아야죠. 예, 네. 대중에게 좀 널리 팔려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픽사 관련돼 가지고 조금 뭐야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원래 그 디즈니 픽사가 디즈니에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인물들이 있었죠. 픽사의 네. 창업자들이. 아, 예. 픽사가 원래는 조지 루카스에 딸려 있는 애니메이션 팀이었는데 그걸 잡스가 사요. 사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원래 그 픽사의 목적 자체가 광영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잡스도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픽사의 애니메이션 그 툴하고 그걸 전용 컴퓨터하고 산업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B2B로 팔기 위한. 네. 원래 그걸 목적으로 픽사를 사들인 거였는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거죠. 아. 그리고 디즈니하고 아마 연결된 거는 놔뒀더니 잡스 이제 넥스트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근데 픽사 놔뒀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그래프에서 상도 시그래프 받고. 시그래프 오랜만에 듣네요. 네. 거기서 상도 받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그냥 내가 신경 안 쓰면 안 되겠다. 얘를 좀 더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디즈니랑 제휴를 맺거든요. 네, 제가 거기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네. 그 픽사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존 라세토라고 하는 네네네. 그 카라든가 네네. 그 토이스토리를 만든 맞아요. 감독인데 네. 이 사람이 그 디즈니 출신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카라츠를 졸업을 해서 디즈니에 갔는데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 디즈니는 그 당시만 해도 3D보다는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필름에다 맞아요. 그리는 셀 애니메이션 위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셀 애니메이션도 일본처럼 뭐 24컷 뭐 8컷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많게는 48컷까지 쓰는 굉장히 고전적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존 레서트가 뭔가 좀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게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대로 맞아요. 그 루카스 아츠에 소속돼 있던 픽사 쪽에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이냐 애니메이터가 필요하다. 네. 결국에 이제 존 라세트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후에 만화들이 이제 나오면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디즈니 출신이었군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디즈니의 네. 거의 대표작이 됐죠. 네네네. 디즈니랑 이렇게 컨택을 한 것도 네. 사실 컴퓨터를 팔아먹기였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랜더맨이랑 같이 넘기면서 네. 그때 넥스트를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때 또 한꺼번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슈퍼 컴퓨터들이 필요하다 이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왕창 팔아넘겼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웃긴 건 또 이게 잡스가 픽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네.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진 거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뒷얘기를 들어보면 잡스 생각보다 이거 되게 약간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웃긴 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씨 게임 문명 하다 보면은 또 네. 위대한 뭔가 나와요. 네네. 내가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다 보면 내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영웅들이 탄생을 하거든요. 제 문명에 게임 캐릭터로 그냥 나오는 거죠. 아, 그 문명 네. 그 바바의 두야. 아, 뭐 그런 거죠. 그죠? 아, 그 부분. 어서 오세요, 낯선이요. 뭐 이런 거. 네. 엄청나게 유명한. 네. 네. 한번 키면 뭐 문명하셨습니다. 네. 3, 4일 걸리고 막 이런 거. 그 있는데. 간디가 옥수수를 가지고 나오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다이아몬드를 요구하는. 네. 그렇죠. 안 주면 네. 유혈 사태 일어나지 않는 네. 그래서 아, 그 문명 이런 네. 게임인데. 아, 네. 그 게임에 잡스가 나옵니다. 잡스가 나오는데 간디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군주고 잡스는 군주까지는 아니니까 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딱 위대한 그 원래 영웅들이 위대한 제독, 위대한 영웅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네. 근데 보통 잡스 하면 다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 다른 데에서 오해하는 게 개발자다 아니면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듣는 네. 분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아, 네, 그래서 결국에 나온다는 거는 거기서 위대한 상인으로 나옵니다. 아~ 잡스가 제대로 적절해. 정확히 나옵니다. 위대한 상인으로 나옵니다. 네네. 적절해요. 네. 근데 잡스가 뭐라고 특정짓기 되게 어려운 인물인 게 처음에는 원래는 아 죄송해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잡스 가장 친한 친구 워즈니악이랑 만난 게 고등학교 때. 네, 원래는 잡스가 그쪽에 좀 소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전기 네, 전자공학 쪽에 좀 소질이 있었는데 그 워즈니악은 너무 사업역 수준으로 잡스 자신도 아 나는 좀 잘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즈니악은 훨씬 더 잘했죠. 그렇죠. 그걸로 사실은 좀 친분이 생겨가지고 원래 처음 둘이 만들었던 그게 제품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전화 네. 공짜로 걸 수 공짜로 그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네, 그게 아마 그 똑같은 소리를 내던가요? 아무튼 아니, 중간에 신호를 잡아가지고 네. 마치 내가 인증을 받은 것처럼 그냥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서로 막 만들고 막 팔고 막 이러면서. 그 워즈니악이랑 우정을 키우고 그러고 보면 그쪽만 보면 잡스는 약간 좀 개발자. 예, 전자공학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이후에 한 짓을 보면은 저기 뭐야 아타리에 들어갔잖아요. 전설의 아타리. 되게 웃긴 게 자기 뽑아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사무실에 들어 누웠거든요. 근데 아타리에서 한 일들 보면은 거의 기획에 가까워요. 한 일들 보면. 근데 그쵸? 또 약간 기획만 아니라 개발도 약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 그 일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네. 워즈니악을 불러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아, 맞아요. 그 워즈니악이 왔을 땐 그 전자적인 일일 거 아니에요. 뭐 네네네네. 하는 게 보통 프로그래밍 짜고 그 뭐야 아예 PCB 짜고 이런 거니까 네네. 설계하고 그럼 그 일을 도와달라 그랬다는 건 그걸 했다는 거거든요. 같이 밤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영업도 좀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뭐야 잡스가 아타리에 있을 때 그 사장한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자기가 잡스가 원래 히피잖아요. 히피고 약간 선불교에 심취해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영적 스승을 만나고 오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를 보내달라. 네, 일본 스승 있어요. 네, 선불교 스승. 근데 그때는 아마 일본 스승을 만나기 전이고, 예, 네, 아마 그때는 인도에 누구 뭐 유명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뭐 그 사람 만나고 오겠다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려고 하다가 아, 어차피 지금 독일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독일 먼저 갔다가 인도 갔다가 그렇게 와라 그렇게 허락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허락 안 받은 걸로 알았는데 허락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허락 받았어요. 독일에 갔는데 갑자기 인도로 잠깐 내렸다가 1년 동안 안 왔잖아요. 아, 네네. 1년 동안 거기서 눌러앉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승복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맨발로. 사실 아타리 일화 중에 또 생각하면은 가장 최고인 게 사실 그거죠. 뭐냐 워지니악한테 네. 우리 같이 뭐 칩을 좀 원래 한 뭐 50개 이상 드려야 되는 제품이 있었는데 요걸 50개 이하로 만들면 뭐 이렇게 인센 같은 걸 받기로 해서 이렇게 반 나누자 워지니악이랑 천불이었죠. 천불. 네, 워지니악한테 그 워지니악은 당연해서 근데 워지니악은 되게 뚝딱 그 50개 이하로 뚝딱 만들어내요 워지니악이. 네, 45개. 네, 45개인가. 네, 정확히 숫자 알고 계시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래 이제 반 나누자 해주고 잡스가 준 건 $350달러죠. 네. 근데 잡스가 받은 건 $5,000였어요. 아, 5,000달러였어요? 네. 근데 문제는 잡스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워지니악만 기억하셨어요. 네. 그리고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워즈니악은 그걸 별로 문제 삼지를 않아요. 네, 그냥 나중에 유아처럼 얘기해요. 그냥. 심지어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잡스는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 친구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아요 진짜. 내가 볼 땐 네. 손오공하고 크리닝 같은 캐릭터. 아, 맞네. 아, 진짜네. 열심히 때려놓고 난 몰라. 크리닝은 손오공은 그랬을 리 없어. 맞아. 진짜.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뭔 얘기하고 있었는데? 강준 씨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네 무슨 아타리로 갔죠. 뭔 마지막이 아타리였는데 제가 뭔 얘기를 아 맞다 아, 생각났어요. 네. 저기 워즈니악 등쳐먹은 거 보면 사기꾼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개발자일 수도 있고 기획자일 수도 있고 그쵸? 영업도 했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 짓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대학은 또 폰트 쪽으로 전공을 했어요. 폰트를 전공한 건 아니요. 아, 그래요? 리드라는 학교를 갔는데 그 리드 원래 디자인은 엄청나게 유명한 학교예요. 네네. 사립학교로 학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네네. 근데 거길 갔는데 이제 잡스 가서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그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전에 부모 자기를 입양될 때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그 돈이 사실 그 부모님 노후연금이었대요. 네. 그게 1억이나 되거든요. 거기 학비가 1억이나 돼요. 1억 정도 되는 당시 1억 정도 되는 돈을 그 학비로 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다고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그만. 네. 그 실제로 그래서 네, 실제로 전공은 철학과. 네. 아 그래요? 네. 아무 수작대기 없다고 잘못하고 있었네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리드 대학교가 네. 디자인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었고 또 우리나라랑 약간 틀리게 그 디자인을 네. 가르칠 때 외국에서는 타이포그래피를 기본으로 더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거기에 오 이거 재밌네라고 하면서 그 청강식으로 들은 거죠. 청강했어요. 그리고 네. 또 타이포그래피가 아니라 캘리그래피였어요. 아 그래요? 네, 캘리그래피였어요. 저는 오늘 방송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다들 잡스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가지고 어떤 분은 막 이쪽을 이렇게 깊게 파고 어떤 분은 저쪽을 막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우리 분명히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잡스에 대해서 어떤 거 얘기할 거냐고 다 물어봤잖아요. 네. 지금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 뇌생 남녀의 즐거운 수다. 여러분은 지금 지식해방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미국하고 한국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왜 천재가 없냐? 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제 도전이라든가 뭐 연구를 안 하냐? 그거의 결정적인 차이를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계란지, 그렇지, 계란지, 네. 창고, 네. 차고, 예, 네. 그러니까 차고. 그 대부분 보면요, 미국에서 성공한 그 이제 그 저쪽 그 뭐 CEO라든가 뭐 음악가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자라든가 사실 그 스티브 잡스랑 워지니악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만들던 곳은 다 창고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창고냐면 대부분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예, 차고를 이제 그 수정해가지고 뭐 만들어놓은 창고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창고가 있었다면 뭔가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뭔가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뭘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 한국은 대학교를 꼭 가야 되고 정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워즈니아크하고 잡스 같은 경우도 그 아까 게라지 그 창고에서 네. 같이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기획자하고 개발자하고 만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워즈니아크는 되게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천재. 초천재. 네. 초천재. 그 워즈니아크가 없었으면은 그 애플이라든가 아마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환상적인 하드웨어가 나왔을까?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터치 같은 경우는 이게 윈도우 같은 경우 그렇게 만들어요.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듯이 터치를 클릭하면은 그 좌표를 계산해가지고 얘가 밑에 레이어로 보냅니다. 그래서 각 층으로 내려 보냈다가 밑에서 처리하고 다시 위로 올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쭉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이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애플 쪽은. 그 주사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뭐 네. 625에 50Hz, 525에 뭐 60Hz 해갖고 막 뭐 8NTSC 뭐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화면을 갖다가 넘길 때 그 주사선 있죠. 네. 예, 그쪽에 맞춰갖고 화면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뭔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한다. 진짜 그게 그 주사율에 따라서 깜빡이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 깜빡이는 거에 맞춰가지고 넘어가는 소리 아니에요. 그 인간이 그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화면이 이렇게 영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탁탁탁 넘어가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마우스가 그냥 그 장면과 상관없이 그리는 거라고 하면은 잡스 쪽의 이 터치 같은 경우는 네. 그 장면 넘어갈 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 전혀 이렇게 그 부담이 없는 거죠. 아, 그 환상적인 터치감이 나오는 거죠.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예, 그거를 그 이제 스티브 워즈니아크하고 이제 잡스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만들어낸 건데. 대단하다 진짜. 예, 지금 그거는 사실은 아직도 IBM이나 딴 쪽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와, 완전 좀 약간 왜 흉내를 기술이 안 따라줘서요? 뭐 특허도 있기도 하고요. 아, 특허 사실 때문에. 그거 자체를 만든 게 걔네들만의 어떤 뭐 비법 같은 거라서 아직까지 흉내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게라지 하니까 이제 한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를 한번 가봤어요. 그때 이제 우와. 그때 이제 첫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이제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잡스가 살았던 곳과 그 이제 잡스가 있는 뭐 애플 본사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간 거는 그때 잡스 사후에 갔었죠. 잡스가 이제 2013년 10월인가 죽었으니까 제가 2014년에 갔거든요. 아휴. 네, 근데 2014년에 가기 갔었는데.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뭐 실리콘밸리 얘기만 들었다. 저는 사실은 실리콘밸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테헤란도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테헤란도가 딱 이렇게 각져 있고 모든 게 뭐 약간 사이버틱하다고 하는 약간 그런 거의 결정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주기 쉬운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그냥 초원에 1층짜리 집 하나 옆에 차고 하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약간 바둑판처럼 쫙 그냥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다가 이제 저를 투어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알려주신 분들도 이제 이런 테크나 이런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처음 딱 도착해서 본 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발상지 해서 이렇게 뭐 표지판 하나 서 있어요. 옆에는 그냥 햄버거 가게예요. 그 다음 간 게 이제 휴렛패커드의 차고. 아, 네, 역시 차고. 네, 휴렛패커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차고가 네. 나와요. 거기 가고 그 다음 갔던 게 이제 잡스의 생가. 이런 식으로 갔었었죠. 그 보면 자 약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차고라는 게 약간 그 아이들의 약간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되게 그 자그마치만 큰 공간. 비밀기지. 네, 그렇죠. 그게 네. 딱 느낌이 딱 와요. 보자마자 그냥 그 초록색 초원 위에 펼쳐져 있는 나만의 아지트 약간 이런 느낌이 그냥 외국인이 가서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나는데 거기서 나고 자란 애들은 얼마나 그게 그렇겠어요. 그래서 네. 확실히 그런 테크나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창업하기에 참 좋은 곳이다. 라는 거 있겠죠. 그래서 테헤란노하고는 완전 다르다. 네. 여기는 진짜 완전 진짜 어떻게 보면 히피가 더 어울리는 히피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풍경이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그게 정말 인상 깊었었어요. 자 이제 잡스의 비밀을 까보죠. 우리가 모르는 잡스의 비밀. 잡스가 엄청 더러운 놈인 거 아시죠? 예, 다 알죠. 안 씻어가지고 맞아요. 안 씻어가지고 직원들이 그쵸. 못 버티겠다고 얘 잘라달라 그랬는데 사장이 야근 꿈으로 바꿔줬잖아요. 맞아, 아타리에서 예, 그리고 아.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멀리서 보고 그 뒤로는 다시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친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응, 친아버지 네.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적 아버지. 스펀 뱅크. 맞아요.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잡스의 가족 관계를 좀 해보면은 그 리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버린 딸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잡스가 리사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애플3 그거 넘어서 다음 넥스트 프로젝트 이름이 리사였어요. 딸 이름이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과연 자기가 버린 딸의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쓸 수 있을까? 기획이라든가 자기 일 자체는 잘하는데 이 가족이나 또는 타인에게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호의를 주고 받아야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좀 측은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일화만 봐더라도 기본 성격 자체가 애초에 좀 괴팍해요. 애초에 뭐 직원들한테 했던 것도 그렇고 뭐 가장 유명했던 일화를 뽑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으로 전에만 들어온 얘기만 들어봐도 그냥 직원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우리 회사 비전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모른다니까 그냥 바로 잘라요. 그랬잖아요. 네,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일화가 너무 셀 수 없이 많아 약간. 네. 진짜 많아요. 직원 만나가지고 자네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아, 막 네, 설명을 그쵸. 했는데 네. 난 몰라. 너 아웃. 그러니까 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네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넌 나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뭐 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그랬는지. 맞아. 이게 전해져만 내려오는 건지. 네. 네. 그리고 뭐 픽사도 저희가 아까 이제 픽사에 대해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위임을 해서 성공했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픽사를 처음에 인수했을 당시 아마 직원들을 대부분 엄청 잘랐을 거예요. 그 자르는 과정에서 그냥 자르고 이제 노동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2주 전에는 해고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임원진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2주 전에 들었다고 생각해.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잘라요. 그런 일화도 있고 애초에 뭐 그 이제 제가 사실 잡스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실리콘밸리 해적들이라는 영화인데 네. 그 안에서도 보면은 그냥 시종일관 잡스는 그렇죠. 예, 인간적으로 존경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약간 미친놈이죠. 그렇죠. 미친놈이죠. 네. 네.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많이 미쳤죠. 사실. 계속 처음부터 계속 미친놈 둘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미친놈이라는 건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네. 조금 시각이 다른 게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 좀 가까이 갈수록 성격이 약간 좀 이상했고요. 네. 좀 많이 이상한 성격이 좀 덜 이상한 쪽으로 여전히 이상하긴 한데 그러지 않았나. 아까 경석 씨가 잡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잡스가 사실 뭐야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네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많은 사람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애플에 복귀한 이후에 잡스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네네. 우리가 흔히 듣는 사이코의 모습하고 약간 좀 아 그래도 좀 괜찮은 사이코구나 이렇게 보일 만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 데비 콜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시껀껀 잡스하고 계속 대립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근데 네네. 보통은 잡스가 하도 좀 위치도 위치고 네. 좀 지랄 맞잖아요. 그 잡스가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뭐라고 거기에 뭐 응대를 한다던가 그러지를 잘 못하는데 데비 콜먼은 안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막 잡스한테 맞서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왜 다른지를 그냥 고지고대로 잡스한테 질렀다는 거죠. 잡스가 그 데비 콜먼한테 지르면 자기도 지르고 그랬더니 오히려 데비 콜먼을 잡스가 계속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부사장 위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늘 미친 놈이었을까? 그 제가 볼 때는 늘 네. 미친 놈은 아니고 네네. 그 원래 미친 놈은 맞는데 네. 중간 과정에서 한번 아픔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아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약간은 조금 더 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된 미친 놈이 돼야겠다.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미친 놈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걸 약간 내가 조금 가려야겠다.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일반인 코스프레 한 거 아닌가. 네. 일단 잡스는 기본적인 성격이 뭐였냐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보니까 불편했던 점하고 그 다음에 좋았던 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지웅 씨도 개발하신 거 알겠지만 네. 좋은 점 뭐냐면 아이폰은 규격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맞아. 그 저희가 에뮬레이터라고 해갖고 실제로 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 UI를 올려본다든가 버튼 달아본다든가 그러면 에뮬레이터에서만 먹으면 대부분 하드웨어로 바뀌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반대죠. 네. 워낙 종류 많고 폰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맞는데 출시를 딱 하면은 한 달 동안 거의 5만 가지. 예, 그래서 그런 건 참 잡스가 편하긴 한데요. 불편한 거는 뭐냐면 유저 입장도 있지만은 SD카드 있지 않습니까? 꼽는 데가 없어요. 그 이유 아세요? 몰라요. 잡스는 자기가 만든 이 애플 제품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확장이 있죠. 네. 확장 기능을 추가한다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딴 것도 안 바랬어요. SD카드 하나만 제발 꼽자.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사실은 애플 8비트 애플일 때 애플 2일 때 애플이 성공했던 이유가 슬롯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슬롯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확장하기가 무지 좋았는데 네. 그걸 리사로 넘어가면서 슬롯을 다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잡스가. 그게 워즈니악이랑 싸웠어요. 워즈니악이 이게 확장을 해야 된다. 그 우리의 고객들은 그걸 원한다고 했는데 네. 잡스는 그렇지 않다면서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일이에요. 자기가 만든 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달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게 계속 철학인 것 같아. 그 실제로 그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살 때마다 뭐를 해봤냐면 안에 그 저기 본체를 다 열어봤어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게 PC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본체 열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네, 안에 맞아요. 막 선도 지저분하고 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규격 색깔도 다 틀리고 막 네. 자판도 사실 어떤 거는 진짜 그냥 진짜 라디오 자판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그 애플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판을 만들었는데 잡스가 딱 한마디예요. 자판의 배열이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반도체의 기판. 배열이 기판의 배열이 아름답지 않아. 다시.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별 미친놈이 다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컴퓨터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그냥 이거만 보고 있어도 그냥 아름답다. 이 배열만 봐도 너무 아름답다. 그냥 이 납땜돼 있는 거 이거 연결돼 있는 것만 봐도 야 이건 진짜 무슨 장인이 만든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진짜 이게 완벽하다라고 그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출시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자체 마인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장사꾼이라든가 뭐 기업인이라든가 뭐 개발자라든가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를 장인 정신을 가지고서 만드는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지금 구글 쪽 같은데 그 이미지 검색 많이 나올 거예요. 맥북 한 다음에 뭐 분해 기판 딱 하면은. 와 확실히 그 다른 제조사의 그 노트북 까는 거하고 이 맥하고는 완전 차이가 달라요. 맞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네. 모든 걸 다 감춘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튼 자체도 사실 그냥 예전엔 다 툭툭 튀어나와 있던 것들을 다 거기에 그냥 유리하게 유니바드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냐면 겉은 되게 심플한 거야. 근데 안을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느껴지는 거는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했을 수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변태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사실 네. 그랬거든요. 잡스가 사실 그게 약간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버지 목수일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직업이 정확했던 게 아니라 목수일도 하고 차도 약간 고치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순돌이 아빠 잡다하게 여러 가지 순돌이 아빠 들어가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용 씨가 순돌이 아빠 약간 비슷하긴 해요. 약간 그렇죠. 그 약간 그래서 그 잡스가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던 게 그런 정리하고 완벽함이었대요. 그래서 광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연결되는 내용이 거기서 그 개발자가 그 PCB가 아름답게 해야 된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에 이거 누가 보냐 그랬더니 내가 본다고 내 스스로가 본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폴 잡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었나 봐요. 폴 잡스라는 사람. 네 맞아요. 저도 그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랑 이제 잡스랑 같이 막 집 정원에 펜스 같은 걸 이렇게 좀 보수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했대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순돌이 아빠다 보니까 잡수도 가업을 이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릴 네. 때부터 뭐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고치는 것까지 잡수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해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잡수한테 펜스 같은 거 이렇게 고치면서 네. 잡수야 이렇게 펜스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예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거란다. 이렇게. 그 말씀도 그냥 생각났어요. 그거를 네. 못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펜스를 하면 가로랑 세로로 되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못을 그냥 박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못대가리를 잘라서 안쪽에다 끼워놨대요. 바닥에서 못이 안 보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했다는 거. 아. 내가 그걸 한다. 맞아요. 책에 그 이런 그게 나요. 나요. 그래서 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무서운 곳이네요. 얘기를 안 하니까 다 채가. 제가 아까 그 얘기 또 똑같거든요. 잡수 항상 그 보여주는 면 말고 보여주지 않는 면을 생각해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애플을 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동영상들 보면은 기계를 다 분해시켜놔서 쫙 합쳐지는 걸 보여줘요. 보통 요즘에 그 아이브가 나와서 이렇게 뭐 is 뭐 incredible 뭐 하는 뭐 이런 거 할 때 내가 따라했는데 맨날 그 incredible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할 때 보면 항상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부품까지도 다 조각낸 다음에 그걸 보여주는 거 항상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가장 애플의 이제 안에 디테일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처음 제가 갔던 그 WWDC 애플 행사에서 봤던 제품.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그 WWDC라고 애플이 이제 연마다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이 아니지.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애플 개발자, 애플로 밥 먹고 전국 개발자랑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자, 그 개발자 행사인데 네. 거기서 보통 이제 애플의 새로운 OS와 아이폰까지는 보통 발표를 하지 않아요. 보통 그냥 새로운 OS 뭐 이런 거 발표하는데 보통 그럴 때 새로운 제품도 각기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갔었을 때가 그 처음 나왔던 맥북 프로 그 레티나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맥북이구나 사람들이 이제 막 하다가 다들 이제 벙 쪘던 거는 그 노트북 안에 보통 소리를 가장 많이 내는 건 팬이에요. 노트북 팬. 맞아요, 맞아요. 노트북 팬을 그 구멍을 이렇게 있는데 날개 하나를 크기를 다 다르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라고 따지면 선풍기에 있는 날개들을 네. 사이즈를 다 틀리겠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야. 아이고. 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소음 그냥 왠지 그렇게 하면 소음 안 나요? 소음과 네. 뭐 효율 뭐 이런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완전 신기한데? 그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때부터 감화가 되기 시작해 사람들 탐보다 그 물건에 빠져들기 시작해져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저의 일행 중에 한 분은 그날 이제 발표할 때 보통 대박이네. 잡수 발표하면 뭐 오늘 살 수 있다 아니면 뭐 며칠부터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살 수 있다라는 말에 몇 명이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네, 샌프란시스코에 애플 스토어가 있거든요. 거기로 바로 가는 진짜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나왔던 맥북 프로가 가장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좀 노트북 업계를 좀 주름 잡고 있고 까봐도 아름답고 약간 좀 아름답고. 마스터피스 같은 작품이었죠. 그래서 그때 참 그때도 재밌었던 게 컨퍼런스 들어갈 때 줄 서 있거든요. 그 키노트 할 때 줄 서 네. 있는데 그때는 그냥 새벽에 줄 서서 다들 초췌하고 막 이런데 그렇게 줄 서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그걸 듣고 나오는데 그 듣고 나오는 길에다가 이제 맥북 프로를 전시를 해놔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럼 다들 이제 무슨 좀비처럼 우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안 그러겠지 생각했지만 네, 다 그렇게 돼요. 그 애플의 무서운 점이잖아요. 잡스가 발표를 하고 나면 아 이번엔 별론 것 같아. 근데 제품을 보면 그게 아니었어 이런 거 다들. 저는 사실 계속해서 아이폰 3GS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폰을 딱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네. 다 봤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일부러 클라이언트랑 미팅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폰을 일부러 보이는 데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뭐 최근에는 그거 외에 뭐 좋은 핸드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그걸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제 그거 외에 또 이제 디자이너지만 그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품을 만들거나.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라도 다른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게 테마를 못 바꾸잖아요. 네네. 내부의 테마를 못 바꾸는데 그 S사, 네. S사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에 관련해서 그 샵을 열어주면서 그 디자이너들이 거기 참여해서 그 테마를 올리고 맞아, 예, 그걸 테스트해보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들이 생기면서 디자이너 분들 중에 목적성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드로이드 쪽에도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많은 어플들이 애플에도 네네. 나오고 이쪽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계속해서 애플을 사용하는 분들. 네.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아이패드 미니2 레티나. 근데 사실 아이패드까지만 해도 참았는데 야, 그 맥북 프로를 사니까 너무 아이폰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아이폰 제품 두 가지, 그러니까 애플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세 가지를 넣으셔야 앱등이라는 소리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세 가지가 넣으면 또 신세계가 돼요. 왜냐면 세 개가 연동이 되니까 네. 뭔가 여기서 작업하는 거 여기서 하고 여기서 작업하는 거 여기서 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진다 그랬나? 그러니까 일종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저는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애플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핸드폰은 아이폰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작업하던 걸 이제 PPT 같은 게 요즘에 뭐 다 연동이 되지만 그쵸?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키노트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핸드폰용 키노트가 나올 때도 똑같이 보여줬어요. 네. 내가 PC에서 작업을 하면 핸드폰에서 똑같이 보여지고 또 여기에 더 기능이 추가가 돼서 핸드폰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PC에 연결해가지고 PPT를 할 때 그것들을 슬라이딩하거나 다른 효과를 주는 것까지 다 가능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연동성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 맥 컴퓨터를 쓰고 있다 또는 핸드폰을 쓰고 있다 했을 때는 이 나머지 것들이 다 연동이 돼가지고 편해지거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애플 제품을 산 게 그 되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네네. 2000 그때 당시 그 2010년도와 2011년도쯤에서 이제 흰둥이 맥북이라고 이렇게 맥북인데 이렇게 그렇죠. 약간 흰색으로 된 이쁜 애가 있었어요. 네.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무거운 거. 네, 무거운 거. 무겁고 사실은 그렇게 성능도 사실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샀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잡스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잡스의 옛날 키노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키노트가 그 키노트로 그 애플 앱 키노트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맥을 쓰면 들어와 있는 기본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아, 나 저걸로 한번 뭘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제 기본 배경부터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딱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만들면 뭔가 이제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그냥 네. 이제 맨날 사실 개발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 PPT 하는 기술들이 잘 없으니까 그쵸? 잘 그냥 대충 만드는데 그냥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생각도 한번 들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옆에 사실은 아이폰 개발하는 사람도 있었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사게 됐었었죠. 처음 시작은 그거였는데 저도 이제 맥북 처음 사다 보니까 아이폰도 당연히 사게 되고 아이패드 나오니까 뭐 다들 뭐 큰 아이폰이라고 뭐 이렇게 뭐 방패처럼 커진다고 비꼬지만 저는 그때 직구로 샀었거든요. 해외 직구로. 그때 당시에 가장 논란이 있었던 그 유인촌 장관님께서 이제 아이패드 딱 들어가지고 이게 아이패드 뭐 통관 그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여오니까 제가 이제 그 통관이 딱 걸리기 전에 딱 받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지하철에서도 한번 이제 남모를 우월감에 한번 켜보기도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아이폰은 거의 1년마다 바꾸고 새로 나오면 무조건 바꾸는 형식이 됐고 네, 맥북도 많이 샀어요. 맥북도 많이 사고 뭐 맥미니 아이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엄청 사 모았거든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애플 디바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사실 세하려보지는 않아가지고 이미 초월하셨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예전에 그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이 잠깐 고장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 이번이 레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빨간색 아이폰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그걸 못 샀거든요. 그렇죠. 주인 맘도 원하시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이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럼 너는 핸드폰을 모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고장 났으니까 고장 난 김에 그냥 다시 살렸어도 이걸 팔고 그러면 그걸 사면 되지 않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 얘기를 되게 기분 나빠했거든요. 왜요? 이걸 왜 팔아? 모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쪽이세요? 핸드폰을 계속 모으세요? 아니면 파세요? 저는 그 지금은 이제는 모아요. 네. 지금 모으는 중간에 이제 살짝 변절이라고 해야 되나? 팔았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아. 변절이란 말도 웃긴데 팔았는데 다시 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3GS부터 다시 다 모으고 있고 지금 사기가 되게 좋아요. 가격이 너무 싸죠. 가격이 네. 너무 싸가지고 3GS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처음 그 영감을 줬던 폰이기 때문에 당연히 샀었고 레티나 처음 나왔던 4도 사고 지금은 거의 다 모았죠. 사실은 일단 제 돈 주고 전부 다 샀었어요. 3GS부터는 다 샀었고 뭐 아무도 안 사는 5C라던가 SE라던가 이런 것도 샀었었고 그리고 이제 레드는 원래 사실 안 살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참 원래 전날까지도 페이스북에 제가 안 사겠다 마음 먹었다. 저 봤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표를 해야 내가 이제 물릴 수가 없으니까 나 마음은 그 뭐 약간 그런데 어쨌든 공표를 하고 나서 다음 날 딱 결제 페이지 열리자마자 모르는 순간 딱 이제 결제 완료 메일이 나한테 와 있더라고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저 이제 모아요. 이제는 잘 안 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스위프트 3에서 거기 뭐 지금 4 GS 이상 그 이하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신 제품이 나오게 되면 앱이 나오게 되면 못 쓰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 모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내 아이폰에서는 그 4S 이하는 1% 이하로 떨어졌어요. 국내 디바이스 점유율에서. 물론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건 6S 정도의 디바이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데 그래도 뭐 사실 앱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갖고 있으면 쓸모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있을 때는 그냥 음악을 항상 넣어놓거든요. 갖다가 제가 그냥 그 음악 중에 동기화를 시켜놓으면 그 뭐 몇 기가 이하로 차주게 하는 동기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기가 되게 설정해놓으면 내가 들었던 음악 중에 10기가를 딱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어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듣고 싶을 때 가끔씩 아이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 뭐 차 구석 차 다시방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듣고 막 그럴 때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아 가끔 내가 이런 거는 뭐 이게 잘했나 싶기도 할 때가 있어요. 뭐 물론 아주 일부긴 하지만 네. 나중에 박물관 여세요. 그 정도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저기 가장 이제 사실 여기 있는 멤버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맥을 그 접하신 분이 그 주용님이 네. 주용님이기 때문에 지금 모으고 계세요? 안 모으고 있죠. 안 모으죠. 그거 왜 모아요? 그거를. 모은다고 말한 저는 뭐가 되는 건지. 네. 이미 해탈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썼잖아요. LC475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G3, G4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 파워북으로 넘어가 막 그러다 보니까 데스크탑이 너무 많아지니까 둘 데가 없어. 데스크 이게 아이폰이면 조그마하니까 모으잖아요. 근데 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규모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그냥 밖에다 내놨거든요. 버렸어요, 그냥 진짜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30만 원에 팔리더라고요. 그걸 알았으면 그냥 중고로 팔았을 텐데 세 대를 그냥. 그것도 웃긴 게 이게 주변에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맥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전파를 하거든요. 마치 그 신앙 전파듯이 막 전파를 해. 그런 사람들 사게 만들어요. 선교사가 그 사람 나중에 나한테 욕을 해 막. 너 이거 한글도 안 들어가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죠. 야 이거 어차피 컴퓨터 새로 샀으니까 너 가져. 이러면은 점점 쌓여요. 점점 많아져. 그러면은 이게 G4도 G4다 세 대 있는 거예요. 이게 종류별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저한테 버려주세요. 최근에 사실 호빵맥도 하나 버렸어요. 호빵맥 진짜 이쁜데. 그거 진짜 이쁜데. 그거 줄 거 드릴 거면. 근데 그거 되게 무거워요. 보기보다. 근데 지금 저희요. 스티브 잡스 애플에 왔는데. 장비 자랑만 하다가. 우리 잡스 얘기 좀 하죠. 우리가 기기라서 그래. 기스라서 그래 지금. 맞아. 그러게 말입니다. 편집이 쉽지 않네요. 잡스에 대한 수다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식 해방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